첫날 너와 나 눈을 뗄 수가 없었지. 세상이 멈출 것까지 사랑이 서툰 것까지 어색한 표정조차 모든 게 맘에 든 너의 곁에 친구가 돼주길 바래 연인이 돼주길 바래 내가 혹시라도 네 손 놓을까봐 두려워만 yeah yeah yeah 너를 바라보는 지금 이 순간도 소중해 난 That's why you gotta know girl 그대 향한 내 마음은 바래 하늘처럼 날 안고 봐 검은 비바람 들어도 이제는 걱정 마 oh, yeah. 그대 언제나 내 마음 안에 나의 모든 걸 가지고 봐 네가 힘들고 지칠 때 꼭 안아줄게 Bang 'em 주는 날도 있겠지 누구나 다 그렇듯이 아무도 행복한 그 미소가 눈물에 얼룩져 사라질 때 너무나 많은 얘기 yeah. 내가 힘들다고 말 안 돼도 그댄 두려워만 yeah, yeah, yeah. 너의 곁이라면 그 무엇도 견딜만 해 나 That's why you gotta know Yeah 아래 우리 둘밖에 바늘과 시 같아 밀고 당기고 아웅다웅해 믿고 아끼고 사랑 가운데 눈물을 닦아줄게 빛나는 내 눈에 하얀 미소만 가득하게 Go back Way back 만남 헤어짐 이별 동시에 너와 떼겨질 시간 없지 누구도 몰라 하지만 나 잘라 여느 때와 같아 너 나만 따라와 뭔 말이 그리 필요한지 둘의 사랑이면 충분하지 저 푸른 바다 뜨거운 햇살과 내 품에 기댄 너 That's me 향한 내 말에